지지며 파악자끈한 지적이 뭔 노래야. 우리 어설픈 거 필요 없어 run 안전장치 없이 그냥 막 뛰는 거야. 너에게 날아갈 거야. 준비됐다면 turn it. 점점